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순서로 가요 산업 곤곡의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한식 작사, 림윤상 작곡인 가요 산업 곤곡의 노래는 조체 35, 1946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효명한 영도 밑에 민주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비로소 땅과 공장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의 끝없는 기쁨, 앙양된 그들의 혁명적 요리를 환희 넘치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1절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으로 실시된 토지개혁과 노동법령이 우리나라 혁명발전에 수가지는 거대한 역사적 우위를 노래하고 있으며 2절 가사에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력군으로 당당한 주인으로 된 노동계급의 끓어넘치는 창조적 적극성과 빛나는 노력적 위운을 구체적인 생활계기를 통하여 생동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3절 가사에서는 새 조국 건설의 앞장에선 노동계급이 전체 인민들을 창조적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열렬한 호소가 울려나오면서 노동계급의 혁명 위협은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리라는 굳은 확신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사의 매절마다에서는 모든 힘을 한데 뭉쳐 산업 부흥이라는 후렴구를 반복하여 강조함으로써 가요의 주제 사상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가요의 손율은 굿꼬리 장단의 율동적인 리듬을 타고 3박자 계통의 손율로 이루어짐으로써 짙은 민족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방의 감격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앙양된 곤곡 요리를 손율에 담아 노래한 작품 가요 산업 곤곡의 노래는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불타는 애곡의 열정을 더욱 세차게 하여주며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갈이 노래, 이재목의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집채 작사, 함홍근 작곡인 밭갈이 노래. 이 작품은 조체 36, 1947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 속에 처음으로 토지개 역 봄용이 발포됨으로써 해방된 저곡에서 땅의 오유한 주인으로 된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크나큰 긍지와 기쁨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높은 알곡 생산 성과로 오보이 수령님의 은독에 기어이 보답해 가려는 굳은 의지가 감명 깊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가사의 사상 주제적 내용은 민족적 정서가 짙으면서도 흥취나는 선율에 의하여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선율이 좋지 못하면 인민들이 널리 부르고 사랑하는 노래로 될 수 없습니다. 가요 밭가리 노래는 누구나 들으면 인차 공감하고 즐겨 부르게 되는 평이하고 통속적인 선율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노래의 선율은 종소적 색깔을 올바로 잡아주이고 밝고 유순하면서도 건드러지고 약동적인 민족적 특성을 잘 살려 땅의 주인이 된 우리 인민의 한없는 기쁨과 행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흉흉업적과 이민위천의 사상을 세상에 전하며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